일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어깨 보니까 근육이 많이 뭉쳤네. 그럼 내가 마사지 해줄까? 다리에서 자꾸 지나? 일로 와봐, 내가 마사지 해줄게. 시원해. 근데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데 속옷만 입고 있으니까 마사지 해주니까 시원하지. 나도 뭔가 풀고 싶은데. 마사지의 끝은 몸에 있는 나쁜 거를 빼줘야 돼. 내가 자기를 위해서 특별한 걸 사왔지. 나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특별히 자기랑만 사용하고 싶어서. 내가 발라줄게. 주기 전에 우리 자기의 섹시한 검은 속옷은 잠깐 벗자. 젖을 수도 있으니까. 해줄게. 이제 본격적으로 마사지 들어갑니다. 마사지는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에어컨 좀 끌게. 시원해? 기분이 이상해지지. 맨 먼저 도구를 사용해야겠다. 이번엔 손 말고 다른 도구. 마사지 해주니까 어때? 괜찮아? 인터넷 봤는데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진다. 이제는 자기 몸속에 좋은 걸 넣어보도록 할까? 이렇게

기분 좋아져서

지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풀어줄게. 어느 부분이든 내가 다 풀어줄게. 하나하나